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회고위원회가 전노 여성리사회 러시아의 희망 연예변강 지부에서 김정일 동지 회고위원회가 통일러시아당 산하 전노사회단체인 청년군에 대해 연예변강 지부에서 12일에 각각 결성됐습니다. 회고위원회들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세 즈음하여 그의 성스러운 형용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각하 서거 다섯 돌 리비아 회고위원회가 11일 타라불수에서 결성됐습니다.